HUBS 시를 잊은 그대에게 벌써 9월의 네 번째 목요일을 맞았습니다. 9월이면 쌀쌀해질 줄 알고 가디건이며 후드 집업 꺼내셨던 분들 생각보다 더운 날씨에 다시 옷장에 넣어두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는 정말로 쌀쌀해진다고 하니 긴 소매 옷을 다시 꺼내셔야 하겠습니다. 날씨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갈피를 잃은 듯한데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바쁜 생활에 이제 좀 적응이 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시간표가 익숙하지 않아 허둥대곤 합니다. 이렇게 덤벙대더라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여러분에게 멋진 시를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우리만의 해석으로 다시 칠해볼까요? 9월 22일의 시,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석정 들길에 서서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하늘을 향해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고 부절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밟았거늘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생활은 뼈에 저리도록 슬퍼도 좋다. 저문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푸른 별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 아래 사는 거룩한 나의 일과일지니. 테일의 스타일라이트.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터질 듯 두근대고 있어 저 멀리 보이는 네가 가장 빛나 넌 마치 별빛과도 넌 사라질 것만 같아 조심스레 내게 꼭 할 말이 있어 You are my starlight You are my sunshine 너가 무엇을 원하든 날 비춰주는 건 너야 너야 그게 너야 가끔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널 누르고 있을 때면 그럴 땐 내 앞에 던져놓고 가도 돼 울지 마 괜찮아 언제나 난 네 옆에 있어 넌 부서질 것만 같아 방금 읽어드린 시는 신석정 시인의 들길에 서서였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이 시를 배운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본다거나 시적 상황 하나하나를 상상하며 읽는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밑줄과 기호로 범벅된 종이를 붙들고 문제를 푸느라 바빴던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공감되시나요? 그럼 이제라도 저와 함께 석정 선생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교과서에서 많이 봐온 신석정 선생은 전원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교과서 밖에 석정 선생은요, 그저 자연을 사랑한 시인으로만 기억하기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선생은 일본 치하의 상황에서 본인의 신념을 지킨 굳센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성을 보여주는 일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석전 선생이 6학년이었던 해에 한 한국인 학생이 수업료를 내지 못해 일본인 선생에게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 개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해서 강요당했던 건데요. 그때 민족적인 수치를 느끼신 신석정 선생이 이에 맞서 자리에서 일어나 수업을 거부합니다. 석정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나섰고 수모를 준비한 일본인 선생을 다른 학교로 전출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줄만 알았던 시인이 이렇게 저항적인 분이었다니. 역시 전원 시인으로만 기억하기엔 부족할 것 같죠? 석정 선생은 생활에서 시를 찾을 때 친자연적인 목가 시인이 되고 시에서 생활을 찾을 때 시대적인 참여 시인이 되었다. 신석정 시인을 기념하는 석정문학관의 홈페이지 소개글에 적힌 말입니다. 힘든 삶에 지칠 때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전달해 줌으로써 민족을 위로하고 동시에 우리 민족이 모순된 현실에 순응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석정 시인의 문학관이 잘 담긴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5 Seconds of Summer의 No Shame. Angel, with the gun in your hand, pulling in my direction, giving me affection. Love you, say it all. Won't you give me a chance? Center of attention. Won't you ask me any questions? No one like me like a cigarette. Even if I might be something you regret. You got.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석정 선생이 바로 원조 한류스타 시인이었다는데요. 1939년, 시 이니스프리 섬으로 유명한 아일랜드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예이츠가 신석정 선생의 시 님께서 부르시면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아 영문학자 정인섭 씨와 함께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해 출간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83년 전, 한글로 쓰인 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아일랜드에 소개됐다니 믿기 어려울 만큼 멋진데요.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신석정 선생의 또 다른 시인 등고는 1960년에 일본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원조 한류스타 시인이라 칭할 만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석정의 시 들길의 서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봅시다. 화자는 슬픈 생활일지라도 지구를 딛고 서는 것은 기쁘다며 굳센 삶의 의지와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설하고 있네요. 그 속에서 저문 들길이라는 시어는 부정적인 현실을 나타낸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연을 사랑했던 석정 시인은 비록 저물었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끔 해주는 들길을 오히려 긍정적인 대상으로 봤을 것 같아요. 저문 것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화자가 두 발로 딛고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집안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사는 화자의 가장 거룩한 일과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들길을 석정 시인은 고마운 매체로 인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 목요일엔 명시가요. 격주로 돌아오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의 코너 명시가요. 혹시 기다리신 분 있을까요? 명시가요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아름다운 시구가 인용된 가요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원시원한 고음과 강렬한 비트로 차트를 점령했던 걸그룹 여자친구의 대표곡 중 하나인 너그리고 나 속에 시구를 인용한 가사가 담겨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래의 부제목이기도 한 나빌레라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비처럼 날아 나나나 나빌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나빌레라가 한글이 아닌 외국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는 조지훈 시인이 승무에서 사용한 문구로 나비일려나 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요즘 대중가요 중 노랫말에서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는 곡을 찾기 어려운데요. 여자친구의 너 그리고 나는 노랫말을 전부 한글로 구성한 것이 매력인 곡입니다. 흔한 추임새 대신 서정적인 시 속 문구를 인용한 덕분에 노래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 같네요. 스티브 레이시의 Bad Habit. 신석정 연꽃이었다. 그 사람은 우리에 떠있는 연꽃이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하나 있다. 눈빛 맑아 호수처럼 푸르고 고요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침나절 연잎 위 이슬방울 굳게 맺혔다가 물 위로 굴러떨어지듯 나는 때때로 자맥질하거나 수시로 부서지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삶의 궤도는 억겁을 돌아 물결처럼 출렁거린다. 수없이, 수도 없이. 그저 그런 내가 그 깊고도 깊은 물속을 얼만큼 더 바라볼 수 있을런지 그 생각만으로도 아리다. 그 하나만으로도 아프다. 비원에이포의 론리. 조금 작은 한동안 난 입던 팬츠 혼자 입고서 날 랄랄라 혼자 좋아서 날 랄랄라 다시 꺼낸 많이 낡은 스티커 사진 예전 너와 내가 행복해 웃는 사진 혼자 보고서 날 랄랄라 혼자 좋아서 날 랄랄라 아직 난 왜 여전히 왜 여기서 왜 이러는지 내가 다시 전화할게 작은 너 내가 잘할게 또 나 때문에 울지 않도록 난 너무 그리워 네 눈 네 코 네 입술 함께 밥을 먹으려 해도 네가 없구나 같이 영화 보려고 해도 네가 없구나 우리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읽어드린 시는 신석정의 시 중 하나인 연꽃이었다였습니다.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어때요? 교과서적으로만 보였던 시가 알록달록한 색으로 칠해지는 것 같나요? 그리고 이번 주 시를 잊은 그대에게 소개해드린 시는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였습니다. 문학평론가 홍정선 씨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전면적 왕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것이라며 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러분이 더 넓고 깊어지는 문학적 경험에 저희가 함께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PD 하지민, 기술의 김채연, 저는 오늘의 시 낭송자 서은재였습니다. HUBS